해양절경축 파키스탄 전국 준비위원회, 이스파냐 준비위원회가 최근 카라치와 마드리드에서 각각 결성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들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출판 보도물들을 통해서 광범위 속에 선전하며 경축 모임, 토론회, 강연회, 영화 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태양절 경축 준비위원회가 최근 단마르크의 쾌페나본에서 결성되었습니다.